2018년도가 된 지 이제 벌써 두 달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바람이 매서웠었는데요. 오늘은 왠지 그 바람이 좀 한풀 꺾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봄이 와서 이렇게 밖에서 오랫동안 그 햇살을 즐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머물렀던, 작년까지 있었던 이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는요, 정말 춥고 눈이 많이 오기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5월까지 눈이 옵니다. 그래서 5월 초인데도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눈이 오면은 일단 밖에 잘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집에 있게 되고, 눈이, 그러니까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 안에 쌓일 정도로 와서 차가 없으면 거의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집에만 있게 되고, 또 집에만 있으면은 괜히 기분이 다운되고 또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햇빛이 드는 때가 있으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선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의자 이렇게 펼쳐놓고 쫙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가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치 이런 예배 시간이 그런 선탠 하는 시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엇이냐? 단지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각박하고 또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얼어붙기도 하지요. 그럴 때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수요 예배로 또 금요 예배로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온기를 느끼면서 마치 그 빛을 쬐는 듯한 그러한 기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빛입니다. 네. 네. 그 온기가 느껴지시는지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는요, 우리처럼 빛으로 부름받은 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인데요. 이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빛이었습니다. 어떠한 빛이냐? 이방인을 향해 비춰질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역할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함께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 우리 2장 시작하면서 바울이 로마서 2장부터는 가상의 인물을 세워서 계속해서 논쟁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는 그 가상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유대인이라 딱 지칭합니다. 유대인과, 근데 그 유대인도 특정한 딱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또 가상의 대상으로서 논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 딱 일주일 동안에 미국에 뉴욕으로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타와 동부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그나마 관광지가 뉴욕이었거든요. 뉴욕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앞자리에 유대인이 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챘느냐? 저는 그와 대화한 적도 없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만한 어떤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비행기 가는 내내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두꺼운 성경책이었는데요. 그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분명 유대인일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 토라라고 불려지는 히브리 성경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에게는요,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은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7절부터 20절은요, 그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17절이 말하듯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고 또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그 율법을 지극히 선한 것으로 분간하고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인과 어둠에 있는 자는 바로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와 어린아이도 바로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빛이고 선생이고 그러한 자들의 인도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맡은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혹시 이 구절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은 유대인을 향해 날리는 바울의 돌직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1세기에 던졌던 이 묵직한 돌이 2000년이 지금 저에게도 그대로 와서 박힙니다. 20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이 이 현대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단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자랑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보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해로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떠셨는지요? 저는 이 목회자로서의 이 과정을 가고 또 세월이 계속해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경고가요 더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 또 청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먼저 설교를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행동, 그들이 수정했으면 하는 행동을 나 스스로가 먼저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같이 해당되는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질문을 좀 더 정직하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맞아 우리 믿음의 다섯 가지 도전을 합니다. 금식과 구제와 묵상과 전도 그리고 감사일기입니다. 또한 이미 일찍 1월부터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성경 필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결심을 통해서 이러한 성경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행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판단력이 생기고요. 그 판단력을 통해서 쉽게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어떠한 과정을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사람일수록요, 그러한 과정에 좀 더딘 사람들을요, 게으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비교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도전은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이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실제 유대인들이 진짜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신전 물건을 훔쳤을까요? 여기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주석학자에 따르면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성전 물건을 도적질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는 유대인들이 종종 이 신전 터리로 비난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 말고요.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전은 좀 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취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유대인이 다 이러한 범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과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서로 대조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랑하고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맡겨진 직분, 맡겨진 그들의 자랑과 그 행동이 서로 모순이 되게 되면요. 22절과 23절에 나타나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23절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한 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 로마서 2장을 쭉 강해 오면서요,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1세기에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저는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이 크리스천의 모습과 동등한 위치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주장을요,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은 이 로마서 전체의 문맥을 봤을 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죠.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그리스도인의 이 직분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무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방의 빛을 비추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직분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조롱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의무를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삶, 예수의 삶과 또한 죽음과 이 부활로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은혜로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이냐?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해 그 빛을 내뿜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라는 것은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자들을 구해내는 긴급 구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매우 시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면 그들을 전도하려는 사람들을 향, 그들이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한다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의 이 조롱 가운데요,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하나의 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배우 이영애 씨가 그 극 중에서도 그 상대편 배우가 전도사였습니다. 그 전도사를 향해 날리는 멘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구약에 인용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모욕을 받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2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두 구절이요. 바울이 2장 로마서 2장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에 행한 할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할례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할례는 포피를 배워내는 것으로 아브라함 때에 처음 하나님과 받은 명령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겉에 행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요 바울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개의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 다음은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앞에 있는 신명기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할례 다음에 어떠한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언급되고 나서는 반드시 이것이 언급되는데 한번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무엇을 하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할례가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말씀 31장 33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할례를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목적이며 율법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딸 수 있는 운전면허를 제가 33살이 되어서야 취득을 했습니다. 부끄러운데요. 근데 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가장 신경 쓰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호입니다. 여러분 신호를 보면 초록불, 그리고 또 노란불, 또 빨간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규칙이고 운전법인데요. 그 법 안에도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왜 빨간불에는 멈춰야 할까요? 만약에 빨간불인데 차가 그대로 직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치게 되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빨간불을 지키라는 그 작은 법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사람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것을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듯이 1번 계명부터 4번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그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그것을 행하는 그 표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과 사나이 관계가 되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다? 백성이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마치 결혼 반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배우자를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이 배우자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배우자만을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결혼 반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이 손에 반지 끼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해가지고 늘 집에 반지를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가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지를 두고 다니지만 마음에는 늘 아내만 생각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반지는 절대 빼지 않고 잘 때도 항상 끼고 다니고 직장 다닐 때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반지 낀 채로 바람을 피는 남자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신실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이겠죠. 결혼 반지를 끼지는 않았지만 그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왜냐? 그 자는 그 마음에 이미 그 결혼 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왜 결혼 반지와 같은지 아시겠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결혼 반지를 몇 캐럿을 했느냐, 그것이 진짜 다이아몬드냐, 그것이 순금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너희의 마음에 그 할례를 받았느냐, 그거 얘기하고 싶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은 결혼 반지 비싼 거 했다, 이것은 순금이다, 이게 진짜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면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간음하였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구약 가운데서 발견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영적인 간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할례라는 결혼 반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할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크리스찬들, 지금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할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행하는 이 유아 세례도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할례법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례는 할례와 같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라다라는 공적인 발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를 맺은 자가 유대인들처럼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서 바람을 피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신실하지 않다면 그를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현대적인 우상은요 단순히 신전에 있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어떤 그러한 예배를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상들, 우리가 바람필 만한 요소들은요 사회적 출세, 또 명성, 돈과 권력, 안락과 소유물, 또 쾌락과 또 지배욕,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실패에 대한 감정, 너무 크게 염려하는 것, 미래에 대해서 너무 또 크게 기대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현대적인 우상으로서 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 할례받은 자, 우리가 진정 세례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맺어졌을 터인데 우리는 마음에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요, 할례나 세례나 결혼 반지나 그런 외면적인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 표시, 또한 그 마음에 있는 것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극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어기는 자보다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도리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는요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그러한 신실함을 지켜내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할례를 기억하고 또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성령과 함께 살아내는 고향 제일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